yeah. Drinking's a maid, ayy, yeah. Learning the way, way. I'm off with my bread, bread, yeah.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Drinking's a maid, ayy, yeah. Learning the way, way, yeah. I'm off with my bread, bread, yeah.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dash. 어머니 미안해 누나인가 하이킹이 씨발아 운동이 날 시원하게 빨래 판자 어깨만 들어 내게 줘보든가 근육층 아우 아우 아우 하이킹이 씨발아 랩이나 huh? 죽여버려 내 팝 근육이 다 랩하는 새끼가 다치도 봐 어머니 미안해 누나인가 하이킹이 씨발아 운동이 날 시원하게 빨래 판자 어깨만 들어 내게 줘보든가 근육층 아우 아우 아우 하이킹이 씨발아 랩이나 huh? Girl is a maid, ayy, no, no, no, wait, wait. I'm off with my bread, bread, yeah.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Drink is a maid, ayy, yeah. Dealing the way, way, yeah. Mark will make bread, bread, yeah.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dash. Yo, 엄마 나 피폐 Yo, 몸 단가지 탱 Yo, 방석 봐봐 인글랭 Yo, 놀란 나 스피드해 Yo, 놀란 다 비슷해 Yo, 혼란 왔니네 Yo, 몰라 얘는 말해줘도 병신 초박아 니 그래 Yo, 몸 말이 그리 많아 병신들아 내 손발에 욕을 하듯네 Yo, 건방 열라오베 Face 미소 지치는 내가 준 아픔에 Yo, 악플에 대처할 필요가 없지 그냥 하품에 이건 달라도 같아 아침에란 그니까 건들지마 바쁠 땐 Ay, 팍팍 원 샴페인 Haters 한 잔에 따르지 참패 Ay, 공항에는 탑페인스 위로 버스 던져도 뭐 밖에 Yo, 스물의 끈 루프탑에 휴가 왜 부르지 나태 We my fans, yo, we got availability 우리가 삼천바에 Ay, 멀어도 꿈이 멀어 Ay, 멀어도 두리거려 Ay, yo Ay, 떨어도 우린 털어 Ay, 돈이 저어도 난 신들어 Ay, Ay, 멀어도 꿈이 멀어 Ay, 멀어도 두리거려 Ay, yo Ay, 떨어도 우린 털어 Ay, 돈이 저어도 난 신들어 Ay, yo 체력이 창의로 workout 용진이 데리고 왔더라 I am 공연 get your purse out 성준쌤 더 we don't burn out 소시 다니는 곳 경락 묘한 조합 record yoga 섹스팩 물론 아니야 맥주 새로운 별명 지어라 백수 섹시 돼지 돼진 배 120kg bench press getting hotter in the bed 돈 얘기 안 해도 난 flex 내 가슴을 위한 나 가슴 땀안 흘리기 위해 흘려 땀을 오늘은 굳이 갱트러 the I needs a little pump Drink is a maid, ayy Learn in the way, way I'm off with my bread, bread Yeah,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Drink is a maid, ayy, yeah. Dealing the way, way, yeah. Mark will make bread, bread, yeah. Y'all have my things, things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 Throw them a dash, dash, yeah.